잠들고 싶다. 내내 소처럼 꿈만 실컷 꾸다가 고운 사랑의 씨앗 하나 품은 채 다음 세상으로 떠나고 싶다.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. 너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Keep.